이제는 나에게 익숙해져 만가네요. 그대가 다시 올 것만 같은 기대로 또 하루가 가네요. Baby baby 눈이 내리면 거리 가득 그때의 아련한 추억들 보긴 했던 그대와의 그 밤 여전히 내 맘속엔 그 첫눈이 우리 행복했던 그때로 나를 데려가줘. 우리 둘의 겨우 다시 볼 수 없지만